속에 보이는 나 언젠가 지나가라며 수없이 꼬이는 나 애들을 부정하며 자비 없이 꺼버린 밤과 함께 불 꺼진 방 안에 불러 덮어버린 나 우리가 기억했었던 거를 다 싹 잊어버릴까 but 이미 후회가 돼버리진 맘 다시 널 잡아주긴 힘들까 여전히 하늘 위에 보여 전이 얼굴을 like 새파래진다 어두워져 버렸던 너의 표정 가릴거린 내 어제의 너가 했던 표현 Don't wanna say goodbye Don't wanna say goodbye 인사를 건네고 가던 뒷모습이 눈에 보여 괜찮아 했던 생각에 맘이 안 놓여 Don't wanna say goodbye Don't wanna say goodbye I'm fine Thank you and you Just asking this might be the last conversation of you No time movie's overdue Have to say the bye Thank you 내 배는 한숨 말해야 될 것 같아 Have to say the truth baby My lover You're gonna be the past perfect I'm sick of tired of bullshit 뜨겁게 사랑했어 우린 네 눈물로 꺼져버릴 사랑이란 bullshit Let's get blind and sick I'm sorry babe 어려워져버렸던 너의 말도 이제야 이해가 내 흘러가버린 시간도 Face is like a blue moon.